나만 보고 달렸지. 주위에도 울어볼 틈 없이. 어느새 나는 가족의 자랑이 됐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. 사춘기란 말 안 한 그중 생각이 나는 문득. 그 당시 나는 어렵고 무서울 게 없었지. 몇 번을 좌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. 달라진 거라곤 그때에 비해 조금 커진 키와 동나이 때에 비해 조금 성숙해진 시야. 남산동의 지하 작업실에서부터 아구정까지 깔아놓은 내 비청춘의 출처. 주인 모두 말했지 오버하지 마. 음악한답시고 값이면 집안 거덜내니까. 그때부터 신경 안 썼지 누가 말하던지. 그저 내 꼴린대로 내 소신대로 살아갈 뿐. 네가 보기엔 지금 난 어떨 것 같냐. 내가 보기엔 어떨 것 같아. 내가 망하게 기도했던 몇몇 놈에게 물을 깨지 반 걸어낸 것 같나 새끼야. I don't give a shit, I don't give a fuck. 하루 수백 번이 버릇처럼 말했던 내게서 신경 꺼. 실패나 좌절 나 보고 고개 숙여도 돼. 우리는 아직 젊고 어려 걱정 붙들어 매. 구르지 않은 도리는 픽식 얘기 말은 이거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면 직진 실수 따위 모두 다 이겨. Never mind 쉽진 않지만 가슴에 새겨놔. 부딪힐 것 같으면 더 세게 발바이 마. Come on. Never mind, never mind. 그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뛰어가. Never mind, never mind. 세상에 네게 어쩔 수 없는 일 좀 하나. You better never mind, never mind. 부딪힐 것 같으면 더 세게 발발만. Never mind, never mind. 포기하기에는 눈은 아직 젊고 어려 임마. Never mind. 부딪힐 것 같으면 더 세게 발발만. 부딪힐 것 같으면 더 세게 발발만. Never mind.